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우리는 이걸 능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능력과 관련된 단어 중에는 또 무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음, 곧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단 1%의 능력은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힘이 있다면 그건 걷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말입니다. 또 초능력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전에는 현대 과학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 밖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할까요? 어렸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눈빛으로 손가락 끝을 보면서 또 숟가락을 구부리고 등등 온몸이 자석인 것처럼 모든 물건을 척척 붙여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손가락 하나로 쓰러뜨려대던 그 노란 머리의 외국인 아저씨가 우리는 초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무능력한 사람은 없고 반대로 월등히 초능력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데 다만 가진 능력의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닥쳐오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능히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이 뜰한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프닝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죠?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저희 코너와 또 모든 순서를 잠시 쉬고 또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찬양, 또 아름다운 곡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곡들로 함께 할 테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시죠.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행복의 뜰안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성정미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모습. 아빠, 너무 더워요. 아빠,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더워요. 에어컨 바람도 지겨워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으로 자라 주는 천상 믿어낼까. 와, 너무 시원해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했더란 시간 듣고 계시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곡들은 송정미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안양시립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고 이태원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고요, 찬양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시죠. 사랑의 뜨란 썸머 스페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침을 여는 묵상의 음성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가정 칼럼' 두란노 어머니 학교 한은경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키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아버지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남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존경받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원하는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어준다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단순히 생존 위에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할 것입니다. 돈을 풍족하게 주고 자동차와 집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체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표가 되는 가치관, 원칙, 성품 등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됩니다. 자녀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심어준 가치관과 삶의 태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 잘못은 나무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버지를 존경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아버지보다는 때로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며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더 존경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한다면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아버지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존경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너무 행복해서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며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아이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남자로서 최고의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기왕 아버지가 될 바에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며 자신이 바라고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존경의 사슬은 아버지에게 시작되어 자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 한은경이었습니다. 가정 칼럼, 지금까지 두란노 어머니 학교 한은경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과 찬송이 마르지 않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1분 칼럼 SDC 인터내셔널 스쿨과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이사장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갈멜산에서의 내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은 내려주셨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는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사실상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엘리야는 비를 달라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비가 내린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 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고작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은 조금도 신뢰하지 않은 채 불과 비를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말로만 주여주여 외치며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수없이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응답 후에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 이사장 서대천 목사였습니다. FA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과 함께했습니다.